거래소 젊은 대를 방문해서 마음 변을 들여다 보며 하늘을 날던 과거의 우리를 그날 내게 빌렸던 날개 주변에 비치 지나 다시는